우리가 12월 달에 계속 함께 나누던 사도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행한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가 복음을 전한 기록은 있지만 그가 전했던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증거가 이 사도 바울과 같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 언약의 말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는지를 구약을 간단하게 서머리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실패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시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새로운 구세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신약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다소에 있을 때에 구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갈고 닦고 읽으면서 자기가 잘못 읽었던 말씀, 오해했던 말씀, 그리고 자기 의로 읽었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놓고 읽음을 통해서 구약의 의미와 구약의 약속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가, 그리고 구세주와 메시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또렷하게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농축되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약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세주로 오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수행하시고 성취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바울 자신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가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손쉬운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것에 기웃거렸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애굽, 아수르,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것들은 나라이기도 하고 권력이기도 하고 세력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우상, 이방 신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붙잡아 봐야, 그 모든 것을 의지해 봐야 너희 인생은 썩는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동아줄이 아무리 두꺼워도 썩은 동아줄이면 잡아봐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얇은 동아줄 같으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에 완전히 꽁꽁 묶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마지막 파트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 가운데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읽은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관찰했던 그들이, 만났던 그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증언한다고 해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던 바울 이외, 베드로 이외에 6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훗날 이방인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의 증인이 됩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의 증인의 미니멈이 6명이고 완전한 숫자는 7명이었습니다. 적어도 7명 이상의 사람이 증언을 해야 그 증언이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증인들의 증언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증인들이 얘기를 해도 결정적인 증거물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말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짜고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증인들이 붙잡았던, 예수를 보았던 증인들이 붙잡았던 증거물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증언할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증거물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신 경험과 증거가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증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증인이시죠? 증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2010년에 증인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증거를 잡으십시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세 개의 본문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약속이지만 실상 우리들에게도 언약의 말씀으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제시한 증거의 첫 번째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을 전체를 읽어보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너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 시편 2편에 있는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증거가 되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편 말씀은 특별히 세상의 군왕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마치 이 세상의 세력과 주도권들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시츄에이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조용히 하여라! 내가 내 아들을 이 산 위에 세웠다. 그가 내 아들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했다고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삼고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과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시스템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만 있고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권세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이 아무리 크고 거대해 보이고 세상의 군왕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붙잡는 것은 뉴스의 한 자락이 아니라 시편 2편에 있는 바로 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010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듣기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러나 그 노래보다 더 강력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면 딸, 아들이면 아들. 시작. 하나님의, 성별 바꾸지 마십시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스스로 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갖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아주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비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걸어놓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나는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영원하신 언약을 붙잡고 주님 앞에 순복할 뿐입니다. 서렌더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입니다.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종들은 결과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오너십이 나에게 있고 그 결과의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집착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순종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 중심적인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스스로를 무능력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핑계거리로 삼고 있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구약의 사람들의 차이는 핑계를 대고 핑계를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것이 유일한 예수님의 삶의 태도셨습니다. 어떨 때는 빨리 달려가서 구원해 주기도 하죠. 어떨 때는 여기서 말씀하셔서 병을 낫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가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체하시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시고 무능력하게 계시기도 하십니다. 그 삶의 태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삶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오시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쉽고 가벼운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그리고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를 모르는 세대가 많습니다. 뭐 저희도 멍에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런 그림이 나오는데 소 위에 이렇게 등 위에다가 이렇게 지는 이렇게 거는 나무죠. 그리고 그 멍에는 멍에다 거는 것은 쟁기입니다. 쟁기. 요즘 트랙터가 하지만 그래서 저 소가 걸어가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혼자 몸도 무거운데 자기 혼자 걸어가기도 소는 원래 저렇게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잖아요. 근데 멍에를 메자 이제는 쟁기가 이 밭에 걸려 있습니다.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힘을 다해서 가야 밭이 갈아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멍에를 기쁨으로 메십시오. 쟁기가 거기 걸려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멍에가 특별히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그림이 떠올랐어요. 저게 만약 평생 남의 밭만 가는 것이라면 소에게 저 멍에는 노예입니다. 노예. 족쇄입니다. 족쇄. 노비문서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 밭이 자기 밭인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았습니다. 온유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셔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면 따라오는 것이 쟁기인데 그 쟁기를 끌고 가는 것, 땅을 파고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땅이 여러분이 차지하실 땅이라는 것. 그 땅이 여러분의 소유가 될 좋은 땅이라는 것. 천국에 갔더니 내 땅은 황무지고 다른 사람들의 땅은 옥토라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내 땅은 옥토예요. 거기에 주님이 뿌린 씨앗으로 수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에덴 동산이 내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 내가 언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를 네가 메었기 때문에 네가 간 땅이다.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이것이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들,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자, 펴보세요. 쫙 자세를, 허리를 한번 기지개를 펴시고, 네, 돌리십시오. 이렇게 피곤하신 분들, 예, 네. 이렇게 하셔야 50견 잘 안 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지개를 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우리는 키득키득 웃을 수 있는 천국의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하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제가 처음 성경을 읽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권세를 주실 때 은사도 주시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따라서 은사도 주시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2010년에 하나님이 맡기실 일에 따라서 각양불량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발되지 않는 부분이라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재주로 일하지 마시고 하늘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으시면 은사를 구하십시오. 기도하고 싶으시면 기도의 언어를 구하십시오. 정말 어떤 사람의 병이 안타까우시면 신유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호시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프트라고 하는 말과는 다른 뜻이에요. 거기서 또 다른 깨달음이 왔습니다. 은사보다 깊은 것이 은혜이죠. 이 말은 이사야서 55장 3절에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뜻은 steadfast love, everlasting love. Love,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언약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최초의 커버넌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커버넌트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커버넌트는 당시에 있어서 짐승 하나를 반으로 쪼갭니다. 쫙 갈라서 양쪽에다 놓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그 뜻이 카라트 브리트, 자른다고 하는 뜻이 언약을 맺는다 뜻인데, 그 의미는 이 언약을 둘 중에 하나가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재물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너희가 어떤 짓을 해도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이것을 헤세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확실한 또는 미쁜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붙었는데 그 뜻은 똑같이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쉽게 하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멘 헤세드. 이것이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그 정도 갖고는 안 됐다. 시작. 예, 좀 저 순복음교회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시작. 아, 예, 그걸 비슷합니다. 아멘. 뭐 순복음교회 가면요, 주님께서 아멘. 아, 있잖아요. 아멘. 아무 때나 아멘이 나와요. 너무 아멘이 자주 나와서 문제지만,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truly, truly,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 때 아멘, 아멘, 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로. 이 말은 정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뱉으신 말은 한 단어, 한 글자도 시건치 않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의 말은 실수가 많습니다. 마음은 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에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도 못할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많은 실수입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키실 수 없는 약속하지 않으실 뿐더러 지키실 수 없는 약속도 없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단 뱉으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 드리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약속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과거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는 형국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의 사랑, 그 헤세드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를 그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묶어버리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십시오.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위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리마인드 하십시오. 그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간신히 비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아주 여유 있게 우리는 2010년을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또 다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 번째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은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시편 16편 1절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그 구절이 나와 있는 시편입니다. 여기에 이런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2010년 동안 여러분의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로는 절대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에 버림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구덩이 같은 일, 음부 같은 일, 수렁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음부에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는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해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는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썩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추구하고 아는 사람은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하여 일했다면 우리가 받을 유업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의 하늘에 유업이 있다는 약속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홀드하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자꾸 놓게 될까요? 다른 것을 잡으면 살 것처럼 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고 다른 것을 잡으면 살 것 같은 욕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자기 전에 주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가슴에 새기고 입으로 읊조리며 주님 앞에 나와 묵상하고 공부할 때 가능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즌에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결코 썩지 않을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때를 놓치면 우리들에게 이 약속은 경고와 심판으로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바울의 설교는 약속으로 일관되고 축복으로 일관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경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3장 41절 읽어보면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간과했던 게으른 사람들,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 나중에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도 시즌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으시지 아니하시면 지금 그 시즌에 하나님의 일의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지 아니하시면 놀라고 망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순식간에 올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여시는 그 시즌을 모르고 지나갈까? 그 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나의 인생은 과연 그 시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묻어두고 그저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으로 혹시 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은 축복이자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멸시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땅에 묻어두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은 돌변하여 저주와 심판, 나무가 베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